자신의 엄청난 실수담을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살짝 얘기했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TV 시트콤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이야기가 시트콤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친구가 자기 이야기를 그 시트콤 팀에다가 제보한 거였어요. 하지만 막상 그게 극으로 포장이 되고 보니 부끄럽기만 했던 자신의 실수조차도 그저 유쾌하고 즐겁게만 느껴지더래요. 친구에게 항의를 하고 저녁 한 끼 얻어먹긴 했지만 아주 즐거운 경험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정말로 부끄럽거나 정말로 억울해서 마음에 응어리가 남을 때, 그때는 눈 딱 감고 확 드러내야 해소될 때가 있어요. 참 이상하죠? 내 안 어딘가에, 어둡고 습한 곳에 오래오래 숨겨놨던 것들, 볕 좋은 날 하루 한번 펼쳐놓고 햇볕을 보게 해보세요. 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아주 기분 좋은 곡, 발랄한 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프린세스 다이어리 중에서 맨디 무어가 부른 Stupid Cupid. 정말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큐피드의 화살에 심장이 맞아서 시작을 하는 거라면 가끔 Stupid Cupid라고 욕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래요. 자, 오늘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 오랫동안 숨겨놨던 것을 바로 이 자리에 펼쳐놓는 시간입니다. 정말 가끔은요, 부끄러운 것, 억울한 것, 슬픈 것,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난 데다 이렇게 쫙 나열해 놓으면 그게 참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오늘 내 일기장 속의 영화로 자신의 삶을 다시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면 최샘 씨는 어떤 기분일까요? 최샘 씨 혹시 듣고 계세요? 내 일기장 속의 영화, 오늘은 최샘 씨가 주인공입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저희 주소도 말씀을 안 드렸어요. 주소 먼저 알려드릴게요. 최샘 씨처럼 인터넷 www.imbc.com 라디오 FM 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쫙 밟아오셔가지고 그 안에 게시판에 여러 게시판에다가 글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또 우표를 사셔서 엽서나 편지에 붙이시고 우편번호 150에 600번 쓰시고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우체국 사선 819호 FM영화음악 정은임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좋은 사연, 좋은 이야기에는 작은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소니뮤직에서 제공하는 사랑할 때 버려야 할 아까운 것들, 이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을 보내드릴 테고요. 또 청취자 초대 시사회도 저희 준비되어 있어요. 팀버튼 감독의 그 행복한 판타지 영화 빅피쉬가 2월 18일 수요일에 시네플러스 극장, 서울의 시네플러스 극장에서 저녁 8시 50분에 있습니다. 역시 게시판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우리 음악 듣고 내 일기장 속의 영화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동작구 사당사동의 서승우 씨. 매일 듣고 계신다고 하셨죠? 너무 조용한 노래가 많이 나온 것 같다고 새벽에 잠 좀 깨야 하는 서상호 씨는 좀 신나는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래요. 신청하신 그 곡, 신나는 곡 들려드릴게요. 주무시지 마시고요. Bring It On 중에서 블레이크와 조이 펜턴 주니어가 부르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As If. wanna let you break my heart again. As if I'm gonna let you try and be my friend. It's the end, take the hit, baby, as if. 니콜 키드만, 주드러, 르네 젠커, 콜드 마운틴. 2004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자, 골든글러브 8개 부문 최다 후보자, 콜드 마운틴. 2월 20일, 사랑만이 유일한 희망이 된다. 15세 관람가. 고등학교 때는 영화를 몰랐고 영화관과 친하지 않았다. 영화관은 어른들이나 가는 것이고 나 같은 학생은 비디오로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구민회관에서 러브레터를 상영해줬다. 일본 영화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추천서와 1,000원이라는 놀라운 가격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친구도 아닌 엄마와 엄마 친구들과 함께 본 이 영화는 내 기억에는 하얀 스크린으로 남아있다. 영화의 내용보다도 오랜만에 가보는 극장의 큰 스크린 속에 유난히 많이 등장했던 하얗게 쌓인 눈이 더 기억에 남는다. 난 주인공이 외쳤던 유명한 대사보다도 첫사랑을 뒤늦게 깨닫게 된다는 슬픈 스토리보다도 닮았다는 이유로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받은 낚아야만 미호의 또 다른 배역, 현재의 애인이라고나 해야 할까. 그녀의 아픈 마음에 더 공감했다. 당시 대학교 1학년이었던 언니가 나의 이런 영화평에 대해서 영화의 초점은 그게 아니라며 나무라던 기억이 난다. 사랑도 영화관도 낯설게 느껴지던 고등학생이었던 내게 이 영화 속의 첫사랑은 한 여자의 아픔이고 잔혹함이었다. 그 당시에 나는 정말로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했나 보다. 고등학교 생활이 끝나고 초라한 수능 성적을 받고 난 며칠 후 안정되지 않은 마음으로 친구와 함께 극장을 찾았다. 애써 기분을 정리하려고 이제 극장과 친해져야겠다고 나섰던 그날은 유난히 추웠던 기억이 난다. 마음이 추워서였을까? 친구와 열심히 골라서 결정한 영화는 빌리 엘리어트. 처음에는 흔히 볼 수 있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일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자꾸 눈물이 났다. 빌리의 꿈을 향한 자유로운 몸짓을 현실에 부딪혀 꿈을 접고 있는 내 모습과 비교하자 스스로 너무나 초라해졌다. 그리고 빌리의 재능을 믿어주고 지원해주는 가족, 특히 아버지의 모습은 나의 꿈을 한때 지나가는 얘기로 넘기려는 내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져 묘한 서름이 느껴졌다. 빌리의 몸짓, 그의 춤은 단순한 재능이라기보다는 열정이고 자신감이었다. 난 뭘 하고 있는 걸까? 나도 빌리처럼 일어나서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고등학교 시절의 마지막 겨울은 그렇게 희망 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께서 돌아가셨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다. 언니랑 장난을 치며 내려간 부산에서 할아버지의 빈소를 보자 갑자기 이게 진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슬퍼졌다. 항상 할아버지는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했고 그 때문에 할아버지를 미워했던 게 안쓰러웠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얼마 후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장면으로 꼽는 그 부분, 아버지께 비디오 사용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라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죽음이 뭘까 생각해봤다. 나는 늘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죽음은 나에게 죽는다는 건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다. 영화 속에 정원이 죽음을 앞두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 죽음 뒤에 인생을 준비하는 모습 때문이었다.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든 또 다른 삶을 남기는 혹은 만드는 것이다. 영원한 삶이 없듯이 죽음 또한 영원한 단절이 아니다. 무력해진 움직임은 나의 인생을 더욱더 초라하게 만든다. 늘 똑같은 생활 속에서 날 기억하는 이가 없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울함은 극을 달리다가도 이런 게 인생이라며 다시 스스로를 위안하곤 한다. 그러던 중에 보게 된 이 영화 About a Boy는 나와 아주 조금 닮아있는 윌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잘생겼고 애인도 있고 돈도 많지만 단조로운 인생을 살고 있고, 그를 진정으로 기억하고 걱정해주는 이들은 많지 않다. 알고 보면 그도 나처럼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던 중 마커스라는 우울한 아이가 그에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우울함 두 개가 만나면 그 사이에서 나름대로 생생함이 생기나 보다. 마커스를 통해 바뀌게 된 윌은 또한 마커스의 인생을 바꾸는 사람이다. 사랑, 우정, 이런 인간관계는 한쪽만 끊임없이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희미한 소리라도 나듯이 서로 애쓰고 아껴 나갈 때 무력한 움직임 속에서도 약간의 즐거움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섬이 아니다. 가끔 무인도를 여행할 뿐이다. 어렸을 때는 이 나이가 되면 당연히 곁에 애인이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넘치고 결혼을 생각하며 내 직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은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않았다. 특히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10대보다도 못한 것 같다.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기보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아닐까. 그러던 중 보게 된 영화 Love Actually. 분명 위험한 영화이긴 하다. 멋진 남자들이 많이 나와서 싱글들에게 환상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러한 사랑이 주변 어디엔가 있을 거라는, 그리고 사랑은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이 영화는 지금까지 상처받고 아파하던 사랑의 실패자들을 위로한다. 나 또한 휴 그랜트와 콜린 퍼스로 어느 정도 치유를 받았지만 완치는 그들이 해줄 수 없다. 어딘가에서 러브 액츄얼리를 보면서 응급처치를 받았을 그 누군가와 만나서 서로를 완벽하게 고쳐줄 그날을 기다려야겠지. 서울 송파구 거여 이동의 최샘씨, 마음속에 살고 있는 영화들 만나봤습니다. 내 일기장 속 영화, 최샘씨의 영화들, 그리고 그 영화 음악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러브레터 중에서 레미디우스의 영화 음악인 Childhood Days 먼저 들어봤고요. 홍순정씨, 이용규씨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그리고 빌리 엘리어트 중에서 T-Rex의 I Love to Boogie, 이 곡도 신진철 씨가 예전에 신청하신 곡이네요. 관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하신 8월의 크리스마스 중에서는 아버지라는 곡을 들어봤는데, 그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하가 영화의 사운드트랙에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편곡에 대해서 수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About a Boy 중에서 Badly Drawn Boy가 부르는 River, Sea, Ocean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하게 고쳐줄 그 사랑의 상처, 사랑에 대한 불신을 고쳐줄 사람을 기다린다고 하신 바로 그 Love Actually 중에서 가장 영화 속에서 깜찍한 사랑을 하는 커플이었죠. 꼬마 소녀, 그 흑인 꼬마 소녀 올리비아 올슨이 부른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까지 들어봤어요. 자, 러브레터와 빌리 엘리엇와 8월의 크리스마스와 About a Boy, Love Actually, 최샘씨의 마음속에 살고 있는 이 영화들, 그 일기장 속에서 살짝 꺼내본 이 영화들은 참 정말 낯익네요. 아주 익숙하고 많은 분들께도 가슴에 와 닿았을 그런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 최샘씨의 일기장을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요, 이야, 그래, 최샘씨는 상당히 관계라는 것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어요. 특히 8월의 크리스마스를 보면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떠올리시고, 그리고 죽음은 다른 삶을 남기는 것, 다른 삶을 만드는 것, 죽음은 영원한 단절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모리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그 책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그 책의 잠언처럼 나와 있는 그 말이요. 죽음은 그런 단순히 호흡이, 생이 멈추는 것일 뿐이지 관계가 멈추는 것,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그리 모리 선생의 그 실화를 그 에세이처럼 글로 쓴 그 책이잖아요. 그걸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죽음을 또 연습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모든 잠언이 그렇듯이 그 잠언이 내가 그 잠언을 만나는 순간 이렇게 감전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는 단순히 그 말이 근사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의 온 생각이나 마음이 그쪽으로 흐르고 있고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똑같이 말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아마도 더 이렇게 깊이 있게 느껴지지 않나 싶어요. 자, 여기서 최샘 씨는 러브 액츄얼리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요. 그 러브 액츄얼리를 보고 물론 이 너무나 비현실적인 너무나 환상으로 가득 찬 영화이긴 하지만 싱글에게 환상만 불러일으키는 영화이긴 하지만 그래도 사랑의 상처나 그런 것들을 치유해 줄 거라고 얘기하는 데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참 여러 가지 표현이 재밌었었는데 앞으로 응급처치를 받았을 러브 액츄얼리를 보고서는 응급처치를 받았을 또 그 누군가를 만나서 완벽하게 서로를 고쳐줄 날을 기다려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저 기다리면 안 된다고 하네요. 바로 우리 임재현 PD가 23이 아니라 30이 돼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똑같이 기다리게 되니까 뭔가 나서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요? 끝곡을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라고 좀 더 활기차고 신나는 곡으로 뭔가 행동에 나서는 그 곡으로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재현 PD는 지금 뭘 하고 있나.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이번에 MBC 라디오에서 예쁜 엽서전이 열려요. 예전에 예쁜 엽서전 하면 알록달록 정말 신기하고 예쁜 엽서들로 동화 속 풍경 같은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오랜만에 열리는 행사이니만큼 진짜 기대가 큽니다. 일반 엽서뿐만 아니라 e카드 등등등 다양한 참여 방법이 있거든요. 대상에겐 200만원, 총 1200여만원의 상금과 엄청나게 푸짐한 부상이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점은 인터넷 www.imbc.com 가시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행사는 SK텔레콤이 함께 할 거예요. 영화산책 FM 영화음악. 최우곤, 유한민, 정재원, 김태국, 오재준, 이재성, 이세영. 한주희 씨 잘 들으셨어요? 이야, 몇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저희가 그동안 안 들려드렸군요. 여인의 향기 중에서 포르우나 카페자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알파치노가 너무 근사하게 탱고를 치잖아요. 앞을 못 보는데. 참...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탱고 좀 배우겠다고 어줍지 않게 학원도 알아보고 그랬는데, 뭐 제가 꾸준히 하는 게 있어야죠. 항상 저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러저러한 학원은 잘 될 거예요. 영화나 만화나 책을 보다가 아 바로 이거야 하는 게 있으면 꼭 그건 또 해보고 싶어가지고 나무 위에도 올라가 보고 기타도 배워보고 어디도 학원도 등록을 했다가 제대로 끝내지는 않으니, 여하튼 뽀로우나 카베자 그 안에서 그 탱고 추는 장면에서 아주 근사하게 흘러나왔던 그 곡이었습니다. 신문을 보다가 산소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행성이 발견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고 글을 올려주셨어요. 서울 종로구 계동의 이준호 씨. 그 기사를 저는 놓쳤네요. 산소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행성? 크기는 목성만 한데 항성과 떨어져 있는 거리가 짧아서 공전 주기가 4일밖에 안 된대요. 그 뉴스를 보고 드는 생각이, 1년이 4일이라면 하루는 봄, 하루는 여름, 하루는 가을, 또 하루는 겨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준호 씨는. 그러네요. 이것도 어느 정도 머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돌아가니까 공전 주기가 4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튼 만약에 우리 같은 사람이 산다면 낮에는 긴팔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밤에는 다시 반팔, 그 다음 낮에는 다시 긴팔, 다시 밤에는 내복을 입고 자야 하지 않을까요? 약속을 잡을 때도 우리 가을에 볼래? 겨울에 볼래? 이 영화는 겨울에 보는 게 재미있지 않겠어? 그럼 다음 겨울에 보자. 이렇게 겨울에 눈이 오다가 중간에 봄이 와서 눈이 내리다가 공중에서 녹는 건 아닐까요? 겨울이면 여름이 그립고 여름이면 겨울이 그리운 저에게는 이런 세상도 참 재미있을 것 같네요. 하면서 이준호 씨가 다른 분들은 어떨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세상은 끔찍할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뀌면 일단 살만한 사람들은요, 특히 정신이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옷장을 바꿀 수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저는 생각만 해도 싫은데요. 그냥 지구가 좋아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하는 것 같아요, 제가. 큰일 났네. 그냥 신청곡이나 들려드릴걸. 이진호 씨의 Love Me If You Dare 시사회에서 잘 보셨다고 하셨죠? 자, 그 Love Me If You Dare 속에서 듣고 싶다고 하신 곡 외에 이 곡 한번 들어보세요. 그 필립 런비의 Love 테마인데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안인경 씨 잘 들으셨어요? 좋아하는 배우 레빈 레드빈 사니엘의 귀여운 연기도 좋았고 하녀 로이즈를 연기한 에마뉴얼 베아르의 팜무파탈적인 연기도 볼만하다고 윤정원 씨 글 올려주셨죠. 프랑스 여배우 종합 선물 세트 같았던 바로 그 영화 프랑스와 오송 감독의 8명의 여인들 중에서 에마뉴얼 베아르가 불렀던 곡입니다. 빌 우파스 이것 혹은 저것이라는 뜻이었는데 에마뉴얼 베아르는 여기서 하녀였다기보다는 글쎄요 이렇게 검은색 부츠를 신는 하녀 복장 밑에 굉장히 섹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프랑스 오송의 이 영화는 굉장히 그 연극 무대 같았어요. 처음에는 평화롭고 단란한 가정 같았던 그 한 집에서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가족 안에 숨겨져 있던 비밀들이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그들 사이에 온갖 어떤 권력 관계 그리고 그 뭐 잔인함 이런 것들이 파헤쳐지는 게 아무리 뮤지컬 형식으로 발랄하게 영화를 찍었다 하더라도 오종은 오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프랑스 영화계의 악동다운 그런 모습을 8명의 여인들에서도 보여줬죠. 아마 곧 개봉을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청취자 시사회에서 보신 분들이 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박선우 씨 지금 군에 계시죠? 군 입대 바로 전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군 입대하기 전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엄청나게 영화를 많이 보셨다고요. 원래 영화에 굶주려 있었다 보니까 마치 대식가가 된 그런 기분으로 눈에 밟히는 족족 모두 영화를 보셨다고 하셨는데 박선우 씨의 글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실 이제까지 해피엔딩에 대해서 경멸스러운 생각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행복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관객의 피부에 스며들지 못하고 스크린의 틀 안에서 매몰되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막의 커튼을 내리게 되자 저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커튼을 사이에 든 밝은 조명과 관객에게 옮겨가게 되었어요. 해피엔딩이라는 것,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은 단순히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그 기회를 만들게 한 과거의 총합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해피엔딩은 행복한 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군입대로 새로운 인생의 한 막을 시작하는 지금 아쉬운 과거로의 회귀가 불가능하다면 마지막에 기분 좋음으로 그 쓸쓸함을 달래야 하겠죠. 제 일막의 끝은 기분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내야겠습니다. 라는 사연을, 해피엔딩이 아주 저는 좋습니다. 라는 그런 사연을 올려주셨었는데 그런가 봐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 입대로서 인생의 또 다른 단계로 접어드는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그 단계들이 다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 혹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장 사회로 나와서 일터로 뛰어드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인생의 한 단계일 수가 있겠고요.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을 때는 인생의 2막이 시작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나름대로 마치 연극 무대 마냥 그 막을 나눌 수가 있을 텐데 사실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늘상 접하게 되는 진부한 해피엔딩을 보면 너희들은 정말 왜 그렇게 만드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 인생에 있어서의 그 해피엔딩 외에 다른 결말을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끔찍하잖아요. 박선호 씨가 아마 군 입대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어떤 그 비판적 시각으로 영화를 보고 혹은 삶을 보고 혹은 사회를 보는 그 눈에서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 계시죠? 열심히 훈련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그러면 이 시간도 이 방송 듣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도 박선호 씨를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곡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사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곡을 듣고 싶다고 서울 관악구 신림사동의 정미애 씨가 신청하신 곡이거든요. 백수 탈출하면서 정미애 씨가 듣고 싶다고 하신 그 곡 여러분 모두와 함께 오늘 마지막 곡으로 듣고 싶습니다. 네, 음악 위에 또 제 목소리를 얹게 되었네요. 유심히 부르는 Where Your Heart Belongs 이 곡과 함께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임재윤,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Boy.